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아프리카의 날에 점하여 아프리카 동맹위원회 위원장 누코 사자나 들라미니 주마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외세의 온갖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단합된 힘으로 대륙의 공관 평화와 안정,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나아가려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면서 국제무대에서 대륙의 지위와 발언권을 높여나가기 위한 아프리카 동맹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아프리카 동맹 그리고 그 성원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